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한 상의 사진이 다 말해주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국을 사랑하라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붉은기 끝까지 지키리. 그날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신념과 우일이는 우리의 생명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